너의 사진을 봐 전화기를 열면 내 눈앞에 늘 환한 미소가 지친 내 삶의 비타민 넌 나만의 엔돌핀 무엇보다 값진 내 삶의 전부가 너 어디 가도 항상 네가 떠올라 그대 이름 석자 생각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언제나 난 네 편 너만의 안식처 힘들고 지칠 땐 저리 네 삼실 혼자 출동 I want you 너의 미소가 내 꿈과 희망 내 삶의 에너지 너밖에 너밖에 너밖에 없어 난 너 너 하나뿐이야 One, two, three, let's go 내게 원할 수 없건 또인 난 널 항상 애타게 불러 네 미소가 날 숨쉬게 해 넌 나의 에너지 너는 나의 에너지 점점 더 쉽진 않아 조금 더 힘을 내봐요 이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의 주문 E-N-E-R-G-Y 꿈은 이루어져 You don't stop 이제 시작이야 우리 모두가 주인공 모두 같이 Here we go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노래가 네 꿈이 현실이 되는 Secret I want you 너의 미소가 내 꿈과 희망 내 삶의 에너지 너밖에 너밖에 너밖에 없어 난 너 너 하나뿐이야 One, two, three, let's go Baby 원할 수 없건 또 있나 널 항상 애타게 불러 미소가 날 숨쉬게 해 넌 나의 에너지 너는 나의 에너지 점점 더 두근대는 내 가슴은 널 항상 애타게 불러 널 원하는 이 노래가 들려 I love you. 영원토록 감사해. I love you.